영화 클럽 싱글즈에서 자넷이라는 여인은 항상 말합니다. 자신이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이렇게 말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요. 소크라테스는 길을 가다가도 재채기가 나면 걸음을 멈추거나 가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너무나 사소하게 스쳐가는 것,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재채기. 어쩌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재채기처럼 순간 스쳐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가 버리지만 의미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지도 모르죠. 클럽 싱글즈의 자네처럼 소중한 사람을 찾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또 소크라테스로 여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must have been kissing a fool. You must have been kissing a fool. 팬 영화음악 오늘 첫 곡 Down With Love 중에서 마이클 부블라의 Kissing a Fool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주소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사연은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Me If You Dare 사운드트랙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를 초대하는 시사회도 있어요. 2월 16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에 중앙시네마 일관에서 김하늘과 강동원이 주연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번 주 말이면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많은 연인들이 용돈을 절약을 하고 쇼핑을 하고 그리고 이날을 위해서 만날 약속을 하는 바로 그날이죠. 엊그제 백화점에 갔는데 연인으로 보이는 두 젊은 남녀가 팔짱을 끼고 가다가 초콜릿을 보더니 여자가 그쪽으로 가니까 남자친구가 왜 초콜릿 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니 먹고 싶어? 남자친구가 천만에 국적불명의 이러한 기념일은 전혀 기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면서 바람이 쌩하게 초콜릿 더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저런 젊은이가 지금 현재 한국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화점의 초콜릿 과자 매장마다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데요. 벌써부터 초콜릿 사두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초콜릿이라는 것이 발렌타인데이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그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초콜릿이 처음에 그 중남미에서 카카오 열매에서 원주민들이 따먹기 시작했을 때는 신의 피라는 의미로 어떤 신성한 열매 그리고 화폐 같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의 그 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약으로도 쓰였지만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스페인 왕조에 가서는 최음제로 쓰였죠. 그러니까 초콜릿의 성분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럽 상류층이 그 당시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음료이자 먹거리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그래서 저희 FM 영화음악은 오늘 영화 속에 나타난 초콜릿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Down With Love에서도요. 영화 속에 초콜릿이 등장하죠. 영화 속에서 마바라는 여자도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직업적인 성공을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여성들이 욕망을 북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초콜릿을 먹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들려드릴 다음 곡은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중에서 골랐어요. 티타의 테마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사실 우리나라에 잘못 번역된 대표적인 예인데요. 원제는 like water for chocolate이죠. 핫초코를 탈 정도로 물이 팔팔 끓었음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의 마음이 그 물의 온도만큼 아주 격하다는 뜻입니다. 자,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중에서 티타의 테마 들어보죠.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내 할아버지 조지 로시에는 1927년 봄 중앙아메리카로 천연 약재 효과를 연구하러 원정을 떠났어. 거기에 합류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날 저녁 카카오와 칠리를 함께 마셔버린 거지. 고대 마야인들에 따르면 그걸 함께 마시면 그리움이 생겨서 사랑에 빠져버린다고 했거든. 그건 사실이었어. 조지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 치차가 들어온 거지. 사람들은 방랑기 가득한 그녀에 대해서 경고했지. 부풍을 따라 이곳저곳 다니는 여자니까 신부감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그러나 조지는 결혼을 했고 프랑스에서 잘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북풍이 불어왔고 그 다음날 아침 조지는 시차와 귀여운 딸 비엔이 사라진 걸 알았어. 두 모녀는 여기저기 떠돌며 사람들을 치료할 운명이었던 거야. 북풍을 따라 옮겨다녔던 시차의 조상들이 대대로 그랬듯이 말이야. 초콜릿, 레이첼 포트만이 영화음악을 맡은 영화 초콜릿 중에서 캐러반 들어봤습니다. 영화 초콜릿에서 줄리엣 비노시가 연기한 신비의 여인 비에는 잠자리에 든 사랑스러운 딸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이는 이 초콜릿의 마법에 빠진 연인들의 이야기 질리지도 않나 봅니다. 이렇게 꼭 발렌타인데이라는 법석스러운 축제가 아니더라도 초콜릿은, 달콤한 초콜릿은 항상 사랑의 상징으로 영화 속에서 또 현실에서 존재해왔죠. 라세 헬스트롬의 이 초콜릿 역시 많은 영화처럼, 많은 다른 영화들처럼 식욕과 성욕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옥죄는 무거운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 위에 고명처럼 얹어놓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게 다가왔던 것은요, 이 뻔한 대리판에다가 신화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공기를 불어넣은 것이겠죠. 비엔, 줄리엣 비노시,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마치 폭풍을 타고 온 마녀 같은, 호기심은 일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두려운 대상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비엔의 초콜릿을 맛본 사람들은 고해성사에서 초콜릿에 대한 아주 미칠 듯한 갈망과 함께 꽁꽁 숨겨놓았던 사랑의 감정까지 호소하죠. 매번 마지막이라고 맹세하면서도 자꾸만 이 뜨거운 코코아와 모카 케이크 생각나요. 초콜릿 쉘이 너무 작고 예쁘고 먹음직스러워서 조금만 먹어야지 하다가도 못 참겠어요. 정말이지. 입에서 살살 달라붙는 게 혀에서 살살 녹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죄인이며 원죄의 아픔을 갖고 태어났으니 당신의 지혜로 우리들을 구해주소서. 사실 이렇게 고해성사에서 초콜릿에 대한 갈망을 호소하는 걸 들으면서 이 초콜릿이 왜 금단의 열매가 됐었는지, 유럽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금지를 했었는지를 살짝 엿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 초콜릿이 너무나 욕망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성직자들이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금지를 시켰었었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보면 결국 비엔의 초콜릿은 얼어붙은 마을을 녹이고요, 매맞는 아내와 또 딸과 절연한 외로운 노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죠. 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한 알의 초콜릿을 통해서 가족보다도 친밀한 대체 가족이 돼서 서로를 보듬게 됩니다. 네, 두 곡 이어 들어보셨는데요. 영화 초콜릿 중에서 마이너스 스윙,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 이광모 감독의 영화 중에서 원일의 영화음악 운동회 들어봤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탐험 초콜릿인데요. 사실 초콜릿은 담배나 커피 같은 그 모든 기후식품과 마찬가지로 인간 권력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 권력에 있는 사람만이 즐기고 먹을 수 있던 그런 특권층의 음식이었죠.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잘 드러나요. 사실 한국 역사 속의 초콜릿은 그렇게 달콤한 존재만은 아니었죠. 전쟁이 끝나고 미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한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가장 먼저 배운 영화가 김미 초콜릿이란 말도 있죠. 먼지 나는 집차 뒤를 숨이 멎도록 뛰어다니면서 김미 초콜릿을 외쳤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도 우리는 커다란 초콜릿을 볼 수가 있었어요. 훈장을 받은 순간, 그래서 으리으리한 높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쓴 형, 그 진석이 구호물품 속에서 건져 올린 음식이 바로 얼굴보다 더 큰 허쉬 초콜릿이었어요. 그것을 들고 감격해하던 그 모습. 그런가 하면 이 아름다운 시절에서 초콜릿에 정말 환장하던 그런 꼬맹이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향수 어린 시선으로 이 모든들을 추억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로 회상하는 영화를 제외한다면 최근 한국 영화에서 굴욕의 역사가 낳은 초콜릿의 망령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심지어 복만대 감독의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의 연인들은 몸에 초콜릿을 바르고 서로 희롱하면서 또 그것을 핥아먹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던가요? send my love to you. I remember the days when we were happy and so gay. I remember the days we lived in perfect harmony. My love to you. 네, 장국영의 투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참 인기 있었던 홍콩 영화 스타들이요. 장국영이나 유덕화나 하는 그들은 우리나라 초콜릿 광고에 꼭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소녀들의 지갑을 서슴없이 여는데 일조했었죠.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생각하면 이렇게 홍콩 스타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네요. 청취자 김덕한 씨도 초콜릿 하니까 정전자가 떠오르네요 하셨어요. 주윤발의 부적과도 같았던 초콜릿. 혀를 쭉 뺀 다음 그 위에 얌전히 초콜릿을 올려놓던 주윤발의 모습이 기억이 남네요 하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진가신 감독의 천밀밀에도 초콜릿은 등장합니다. 이 영화 1986년 3월 이후 10년 동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시기에 홍콩에 던져진 중국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아주 꽉 짜여진 시나리오로 그려낸 작품이죠. 대륙에서 건너온 순진하고 촌스러운 남자 여소군, 또 약삭 빠르고 영특한 여자 이요. 이들은 몇 번이나 엇갈리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장만옥과 여명이 더운 여름날에 나란히 앉아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대충 살 수는 없다면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에요. 본토에 있는 애인을, 또 어머니를 모시고 올 만큼 돈을 벌어야겠다면서 미소를 짓던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여전히 좋은 친구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 순간 여소구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초콜릿을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뒤에 녹아서 찌그러진 초콜릿을 다정하게 나눠 먹는 이 두 사람. 비루한 현실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처럼 참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삶이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어떤 걸 고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방금 음악을 들으신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떨어진 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삶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게요. 그 덜 떨어진 검프가 어른이 돼서 미국을 뒤흔든 풋볼스타가 될 거라고, 또 중국을 떨게 한 탁구 영웅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청취자 강동훈 씨도 역시 닮은 그러나 닮지 않은 두 영화가 있습니다. 초콜릿 하면 생각나는 그 영화 하시면서 포레스트 검프와 제8요일을 말씀하셨어요. 제8요일에서는 여덟 번째 요일에 신이 빠진 게 없나 하고 생각 끝에 만들어낸 신께서 보시기에도 참 좋았던 해리의 친구 조르주, 그리고 케네디 암살 사건과 베트남 전등의 미국 현대사를 훑으면서 무작정 달리고 달렸던 포레스트 검프,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비슷한 것, 그리고 신발과 어머니, 텔레비전, 나무, 초콜릿의 이미지까지 참 비슷했다고 제8요일을 보면서는 포레스트 검프 생각이 나셨다고 강동훈 씨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강동훈 씨 말씀대로 포레스트 검프에서의 그 톰 행크스의 능청스러운 개인기와 또 제8요일의 그 실제 다운증후군 환자였던 파스칼 듀켄의 연기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검프의 성공담, 혹은 미국 현대사의 사실인 것처럼 우격다짐으로 들어간 컴퓨터 그래픽이랑 다운증후군 환자인 조르지의 환상을 표현하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은 참 달랐었죠. 그래서 강동훈 씨는 초콜릿을 먹고 건물 옥상에서 딱정벌레로 변신하는 조르지의 맑은 미소와 마망으로 시작하는 이제 8요일의 영화음악이 뇌리에 더 오래오래 남으셨다고요. 마마,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Aucune autre à la ronde n'est plus jolie. Tu as pour moi, avoue que c'est étrange, le visage de l'ange du paradis. Du monde et ma joie est profonde lorsqu'à mon bras, maman, tu mets ton bras,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Car tant d'amour inonde tes jolis yeux. Pour toi, c'est vrai, je suis malgré mon âge le petit enfant sage des jours heureux. Belle du monde, et lorsque tout s'effondre autour de moi, J8요일 중에서 루이 마리아노가 부른 루이스 마리아노가 부른 마망 라 플리벨 드만드 들려드렸습니다. 이소연, 김경민, 강석희, 최세미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얼마 후에 개봉할 빅피쉬의 감독 팀 버튼, 그의 공장에서 지금 한창 조니 뎁이라는 이 달콤 쌉싸름한 재료를 넣은 영화가 제작 중이라고 하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목이에요. 로널드 달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사실 1971년에 진 와일더가 주연을 맡고 맨 스튜어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초콜릿 천국이라는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조그만 초콜릿바 하나도 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난한 소년 찰리가 주인공인데요. 찰리는 우연히 주운 은화로 그토록 먹고 싶었던 초콜릿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콜릿 회사에서는 다섯 개의 황금 티켓을 초콜릿 속에 넣어서 판매하는 그 대규모 이벤트를 벌이게 되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평생 초콜릿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는데요. 부잣집 아이들은 초콜릿을 상자째 사들이면서 황금 티켓을 발견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난한 찰리와 네 명의 부잣집 아이들이 꿈에도 기다리던 공장 투어를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깐.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 공장장인 조니 뎁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소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장에는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팀 버튼은 크리스마스 악몽에서 그랬듯이 행복과 등붙이고 있는 이 음습한 디스토피아의 기운을 초콜릿 공장 안으로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밀에 쌓인 초콜릿 공장 2005년에나 오픈한다고 하니까 한 1년쯤은 그 투어를 기다려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죠. Delicious. Talk about your childhood. brotherhood wishes. Wanna change the world? There's nothing to lose. There is no life I know to compare with pure imagination. Living there, you'll be free if you truly wish to be. And the world tastes good 'cause the candy man thinks it should. 1971년 영화 초콜릿 천국 Willy Wonka and the Chocolate Factory에 나온 Pure Imagination Candyman을 해리 코닉 주니어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초콜릿만큼 달콤한 목소리였죠? 자, FM 영화 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초콜릿으로 영화를 쭉 봤는데요. 초콜릿은 앞에 항상 달콤 쌉싸름하니 그 수식어로 붙는 게 어울려요. 달콤하지만 그 쌉싸름한 맛이 남아있는, 그래서 그 역설적인 것들이 영화 속에서도 잘 드러난 것 같은데 함께 여행 잘 하셨나요? FM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다음 주의 주제는요, 졸업입니다.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졸업식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영화 속의 졸업을 살펴보면서 우리 졸업의 의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리고 내일은요,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미소의 주인공 추상미 씨를 만나봅니다. 시네필 인터뷰 추상미 씨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준호 씨가 초콜릿 하면 구름 속의 산책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알폰소 아우라우 감독의 영화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에 이어서 구름 속의 산책에도 초콜릿을 의미 있게 집어넣어 놨는데요. 키아누 리브스 이 주인공이 바로 초콜릿 판매원이죠. 그가 포도원 농장의 딸 빅토리아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남편 행세를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부부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초콜릿 상자, 키아누 리브스가 자신의 초콜릿 상자를 열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반지를 빅토리아에게 끼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장에 가서 할아버지인 안소니 킨에게 초콜릿을 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이기도 했습니다. 자, 구름 속의 산책 중에서 모리스 자르의 영화 음악 드럼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죠. First Kiss와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